있으면 그저 행복한 줄 알지만 아픈 가슴에 타는 불꽃을 눈물로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알고 싶어요 이젠 사랑이 어디로 가는지 사랑 없는 이런 만남 난 더 견딜 수가 없어요 착한 여자가 무슨 소용이나 그대 사랑 받지 못하고 그대 떠나 텅 빈 거리에 낙엽처럼 남겨질 텐데 착한 여자 착한 여자가 무슨 소용이나 여자가 무슨 소용 있나 그대 사랑 받지 못하고 그대 떠나 텅 빈 거리에 낙엽처럼 남겨질 텐데 착한 여자 착한 여자가 무슨 소용